모두에게는 쉬어갈 곳이 필요합니다. 어느 한 시간 푹 젖어있는 마음을 말리거나 세상의 어지러운 속도를 잠시 꼭 잡아매두기 위해서는 그래야 합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어느 시간의 모퉁이에서 잠시만이라도 앉아있을 수 있다면 그곳은 천국이겠죠? 천국 별거 있나요? 이병률의 바람이 분다 당신 좋다에 나온 글귀입니다. 여러분, 쉬어갈 곳이라는 건 잠깐 멈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오늘도 열정적으로 살아온 당신, 잠깐 멈춰 쉬는 것이 나를 살리는 거 아닐까요? 어쩌면 살기 위해 하루를 마감하며 잠을 청하고, 그래서 내일이란 이름의 또 다른 오늘을 기대하고 살아가게 되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천국, 여러분의 쉼터, 다락방 라디오 삐삐입니다. 영화가 보이는 음악. 오늘은 영화가 보이는 음악을 소개해 주실 영화음악평론가 개나리 씨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화음악평론가 개나리입니다. 지금 흘러나온 음악이 오늘 소개하실 음악이죠? 네, 기타노 다케시 감독이 연출한 기쿠지로의 여름에 삽입된 썸머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오늘 소개시켜줄 일본의 천재 영화감독 히사이 시조가 작곡한 곡인데요. 기타노 다케시와 히사시조의 앙상블이 유명한 대표적인 곡이죠. 기쿠지로의 여름이라는 영화는 저한테는 생소하게 들리는데요. 어떤 영화인가요? 네, 일단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할머니와 둘이 사는 마사오라는 주인공 소년이 타지에 살고 있는 엄마를 찾기 위해 백수 아저씨 기쿠지로와 동행을 하죠. 엄마를 찾아 나선 마사오는 기쿠지로 때문에 매번 곤욕을 치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둘은 정이 쌓이며 친구가 됩니다. 외로운 10대를 보내던 마사오는 기쿠지로 덕분에 평생 잊을 수 없는 여름을 맞이하는 로드무비 성장 영화입니다. 개나리님 설명을 드리니까요. 마사오와 기쿠지로가 엄마를 찾아 떠나는 발걸음처럼 피아노 소리가 상쾌하게 들리게 되는데요. 이 곡을 작곡하신 히사이 시조 음악감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히사이 시조는 일본의 대표적인 영화음악감독이고요. 지브리의 장편 애니메이션인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의 영화음악을 제안받으면서 미야자키의 하야오 감독과 인연을 맺게 되죠. 그 지브리의 아름답고 잊을 수 없는 곡들을 작곡하며 지브리 영화에서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또 다른 콤비죠. 기타노 다케시 감독의 영화음악을 작곡하며 히사이 시조와 기타노 다케시는 그 후 오랫동안 호흡을 맞추게 되죠. 히사이 시조는 일본에서 인정받는 감독들과 함께 작업을 하면서 그들에게 거장의 타이틀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자신 또한 음악적 거장을 되며 명성을 쌓았죠. 그럼 그 거장들과 히사이 시조가 함께 작업한 곡들은 어떤 것들이 있죠? 네, 일단 기타노 다케시 감독의 기쿠지로의 여름, 돌스, 키즈 리턴 등이 있고요. 오프닝에 들으신 기쿠지로의 여름에 삽입된 썸머는 우리나라에선 영화보다 음악이 더 유명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다른 파트너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원령공주,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그리고 이웃이 토토로, 하울의 움직이는 성 등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주옥 같은 명곡들이 많습니다. 우와, 한 파트너와 많은 작품을 하다 보면 히사이시조의 팬들은 자연스럽게 그의 파트너들도 좋아하게 되겠어요? 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기타노 타케시 감독 참 좋아합니다. 방금 들으신 기쿠지로의 여름 영화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처음은 기타노 타케시 영화를 보고 히사이시조를 알게 된 거죠. 그만큼 히사이시조가 영화를 보는 센스도 있다고 봅니다. 좋은 영화를 보면 좋은 음악이 생각이 나니까요. 그것 또한 음악적 감각이 아닌가 싶어요. 좋은 영화에 자신의 곡을 소개하는 것도 대단한 재주인 것 같아요. 히사이시조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의 감독들과도 많은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드라마 태왕사신기의 OST에 참여해서 TV 부문 최우수 영화음악상을 수상했고, 그리고 웰컴 투 동막골에 삽입된 왈츠라는 곡으로도 대한민국 영화대상에서 최우수 영화음악상을 받았습니다. 대단하네요. 자국이 아닌 타국에서 음악상을 수상하기란 쉽지가 않았을 텐데요. 그만큼 그의 음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는 증거이기도 하겠죠? 맞아요. 저도 웰컴 투 동막골의 명장면이죠. 그 헛간에서 수류탄이 터지고 옥수수알이 팝콘처럼 터지는 장면. 그 장면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때 흘러나오는 왈츠 리듬에 저절로 미소를 짓게 되죠. 영화만큼 OST도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그럼 이쯤에서 마지막으로 들려주고 싶으신 음악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다음 곡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애니메이션 영화 센과치로의 행방불명에 삽입된 언제나 몇 번이라도라는 곡입니다. 일단 영화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작은 치히로 가족이 이사를 가던 중 치히로의 부모가 돼지로 변합니다. 그 후 이상한 마을에 가게 된 치히로는 온청장 주인이 마녀 유바바와 볼러지를 총괄하는 가마 할아버 린 그리고 하쿠의 보상피임 받으면 생활하게 되죠. 그곳에서 자신을 돌봐줄 하쿠와 돼지가 된 부모님의 마법을 풀기 위해 치히로는 고군분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겁쟁이 치히로는 용감한 치히로로 성장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영화 또한 성장 영화네요. 그렇죠. 히사이시조의 음악은 성장 영화에서 더욱 빛을 발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럼 치히로의 용기 있는 여행을 상상하며 마지막 곡 감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개나리 씨 여기서 인사를 나눠야 되겠네요. 늦은 밤, 밤길 조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축하하고 사랑하고 감사할 일들이 유독 많은 5월. 그 5월도 눈 깜짝할 사이 절반을 지나왔네요. 학창시절엔 다른 건 다 제쳐두고 빨간 공휴일이 많아 학교에 가지 않는 게 그저 좋았던 5월이 아니었나요? 그런데 이제 어른이 돼서 챙겨야 할 것이 더 많은, 그리고 텅 비어가는 지갑을 걱정하게 되는 5월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행복한 마음은 변함없지만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살면서 자기에게 고맙다는 말 몇 번이나 건네보셨나요? 주변인들에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는 쉽게 말하지만, 나 자신에게 고맙다, 수고했어, 사랑한다 한 번도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행복해야 모두가 행복한 거라고 하잖아요. 치열하게 발버둥치며 오늘을 살았을 당신, 당당하게 내일을 또 시작할 자신에게 잘했다, 수고했다, 내가 최고다 라고 자축하며 오늘을 마감하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락방으로 내일 또 놀러오세요. 굿나잇.